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차무 박사님과 함께, 이름만 들으면 거의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인데, 중이학을 10년 동안도 직접 중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 뉴질랜드 오셔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민들과 또 여기 더불어 사는 현지 모두에게 중이학의 깊은 전도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예. 요즘 일하다가 이 혀가 진다고 할까요? 헌다고 하나? 이게 네. 좀 첫바늘이 돋는다고 표현하죠, 보통. 네. 이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경우 많이 일어나요. 수면 부족이나 뭐 피로, 몸에 이제 속에 열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아도 생기겠네, 열 받으면. 쉽게 말해서. 그렇죠. 스트레스도 일종의 예, 열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그 아토피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아토피도 근데 소화, 아토피는 소화에 관련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소화 능력? 예, 그렇죠. 그죠. 근데 보통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이렇게 꼭 좀 땀띠처럼 막 몸에 일어나잖아요. 예. 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그것도 열이죠. 아, 그것도 열이에요? 예, 열이기는 열인데 네. 이제 두 가지 열이 있어요. 그 실열이라는 열하고 네. 허열이라는 열이 허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열은 진짜 열이고요. 네. 허열은 이제 가짜 열. 가짜 열? 예. 그러니까 네. 예,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러면 제가 사실은 네. 어제 핸드폰을 떨쳐가지고 액정이 깨졌어요. 네. 큰 마음 먹고 산 핸드폰이었는데 네.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지금 수리를 해야 될지 말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 받았나 봐요. 네. 그 열은 실제 열인가요? 허열인가요? 그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분노로 인해서 어떤 장기에 영향을 줬을 때 그 네. 장기의 상황에 따라서 실열이 될 수도 있고 허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경우 아토피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경우에 속하는 거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열 쪽에 속하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처음 아토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아토피 연구하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던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나 있을 때 이제 중국의 연구 자료하고 한국 연구 자료, 그다음에 일본 연구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아토피가 예, 열증이라고 봤기 때문에 약을 찬 성질의 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가라앉힌다는 생각에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급한 거는 꺼야 되니까. 네.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요? 예, 네. 부작용이 뭐냐면은 소화기 계통, 그러니까 위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허열이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그거에 그러니까 있어요. 실제 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찬 걸 먹으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그렇게 날 수 있죠. 예, 그렇죠. 있었던 그러니까 속은 차고 이 피부에만 열이 있는데 그거를 찬 약으로 피부와 안과 밖을 다 찬 약으로 열을 식혔기 때문에 밖에 있는 열은 같이 식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속은 더 차져서 악순환이 이루어졌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면 박사님, 그 보통 어르신들이 옛날에 배 차갑게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소화 기능하고도 상관관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아기들이나 뭐 잘 때 다른 데는 몰라도 꼭 배는 이불 덮어라. 예, 이불 덮고 아니면 하다못해 수건이라도 덮고 자는 이유가 이제 잠잘 때는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잠잘 때 체온이 떨어졌는데 잠들 때는 더웠지만 잠이 들면 몸이 체온이 평상시보다 조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럴 때 밖에 배를 보호를 하지 않았으면 배탈이 날 수가 있죠. 어른들이 얘기 대부분 이제 배탈 날까봐 배를 따뜻하게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인간의 몸은 너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양 외부 영양과 내부에서 이렇게 조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잘 안 맞으면 이렇게 딱 어떤 일이 일어났네요. 그럼 우리 아토피를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께서도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세 천연 화장품. 천연 그러니까 천연 그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예, 화장품이랑 비누랑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나요? 세라피. 예, 예. 예. 그 개념이 생긴 지는 사실 저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것도 2000년대 들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예. 원래 있었던 건가 이게? 아로마 세라피는 이제 이 동양 쪽보다는 서양 쪽인데 서양 쪽에서 활성화됐고 시발점은 중동이에요, 중동. 아랍국가. 아, 아랍국가요? 예, 아랍국가에서 예, 이 향기를 갖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서양에 넘어가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아로마 그 향이 네. 그 아, 한의적으로 봤을 때는 동양권에서 의술을 봤을 때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랍 쪽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네. 중국에 네. 그 52개, 54개 민족이 있어요.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아랍권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네. 민족들이 옛날부터 아로마 아. 요법을 사용을 해왔어요. 네. 뭐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유황과 모략. 아, 유황과 모략. 예.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죠. 예, 예. 아, 그거예요, 그게. 그 유황과 모략도 어떻게 보면은 네네. 아로마 요법, 향기 요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황과 모략을 현재도 많이 쓰고 있고요, 치료로.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동양 의학 중국이나 뭐 한국 이제 동양 의학에서는 약을 달여서 그 달인 물을 섭취를 하는 마시죠. 쪽으로 예. 예 발전을 해왔고 네. 그 중동이나 뭐 이제 지금 아로마 세라피 아, 쪽은 그 예, 향기로서 치료를 하는데 물질을요 분자 단위로 원자 단위로 분석을 해보면 네네. 오히려 향기 요법이 더 뭐랄까 호흡 기관이 아무래도 이게 예, 좀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특히 뇌까지도. 아, 왜냐하면 산소는 다 들어가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이게 조화만 잘 되면 정말 그 한의와 동서양의 어떤 이 치료가 그러니까 뭐 서양에서 중동에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예. 사실 독일권에서 사실 쓴 거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중국에서도 향기요법을 안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 그걸 달인 거를 흡입 냄새를 계속 맡아서 하는 치료법도 이제 주류 의학은 아니지만 예. 그 시행됐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 그럼 돌아와서 그렇게 아토피에도 그런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나요? 예, 제가 천연 비누와 천연 화장품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제 아토피가 외부적인 게 제일 크잖아요. 네네. 근데 약으로만 치료를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이라는 게 몸에 흡수를 해서 이 피부까지 도달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환자한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가려움증이 제일 힘든 문제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예, 중의학 교과서나 예, 고전 책을 보면 내외 겸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과 밖을 동시에 치료를 하라는 거죠. 예,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외용약을 쓰는 건데 솔직히 한약재로 외용약을 만들어서 쓰면 굉장히 예, 보기 안 좋습니다. 아, 보기. 아 왠지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막 덮어야 되고 막. 네, 냄새와 색깔과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환자한테 쉽게 쓸 수 있을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했던 게 이제 천연 화장품이에요. 예, 그때 마침 또 천연 화장품이 한국에서 붐이 불었어요. 붐이 불었었어요. 한번 있었죠. 예. 네, 예, 예. 지금은 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예전, 예,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예, 요즘 사람들은 이제 편리를 예,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해보다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제품을 많이 있죠. 구입을 하죠. 천연 제품 예, 그렇죠. 만들고 예. 자기 본인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예. 그러면 이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것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그냥 천연 비누에서 다 좋은가요? 천연 비누나 뭐 천연 화장품에는 들어갈 수 있는 함량이 굉장히 적어요. 아, 건강식품과 약의 차이는 들어가는 함량이 얼마만큼이냐. 그다음에 약용으로만 써야 되는 것과 약용으로 과 식용과 같이 쓸 수 있는 거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 왜 그 옛날에 그 허준 네. 선생이 그 일화 중에서 비상을 독이라고 하나요? 그 비상을 독 네 그거를 또 치료에도 이용을 하잖아요. 예.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는 그게 약으로도 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 생각에는 그렇죠. 이게 독인데 이걸 왜 먹이냐 예.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약으로 쓸 때는요. 네. 그 독 한 가지만 갖고 약을 쓰는 일은 거의 없고요. 네. 예. 보통 약을 이제 법제라고 하는데 한번 가공을 거치죠. 가공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그 독의 독성을 제어할 수 있는 약을 같이 투여를 하죠. 그럼 아토피도 독성에 있는 건가요? 아토피 피부에? 그렇죠. 그 아토피의 주 원인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네. 말씀드렸듯이만 그 독이 독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 독이라는 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 지금 현대인이 알고 인식하고 있는 독하고 그러니까 이 저희가 얘기하는 독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려요. 아, 어떻게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독은 훨씬 더 광범위한 네. 독이고 현대에서 얘기하는 독은 말 그대로 독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 중의학에서 얘기하는 독이라는 개념은 내 몸 안에 있음 내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다 크게 큰 범위로 해서 다 독이라고 하는 거죠. 아, 불필요한 것들. 나의 네. 내 몸에 맞지 않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양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독성이 강하면은 그, 예, 더 강한 독이 되는 거죠. 아, 그게 뭐 이렇게 비유하면 뭐하겠지만 중금속 쌓이는 것처럼 몸에 그렇죠. 계속 쌓이면 예. 결국은 탈이 나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중금속도 처음에는 몰라요. 아. 하지만 일정 양이 넘어섰을 때 인체에서 그 독을 해독해낼 수 없는 치사량이죠. 네네. 치사량이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몸에도 있고 누구 몸, 어떤 사람 몸에도 다 소량의 중금속은 다 있고요. 소량의 독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있냐 있는 없냐. 거죠. 예. 그러면 아토피를 가진 어린애들이 목욕을 할 때 좀 주의할 점 있나요 혹시? 그냥 어떤 그 얼뜻 듣기에는 뭐 연수 물을 뭐 어떻게 뭐 알칼리성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옛날에 아 연수기 예, 뭐 예. 이게 실제 많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토피가 있다는 얘기는 외부 자극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 몸이 약한 것을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이 외부에서라도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아토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수돗물에는요. 네. 수돗물에는 기본적으로 이 염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독을 거친 물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염소가 일반 사람한테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제 피부가 약한 아토피인한테는 아무래도 자극이 있겠죠. 그러면 연수기가 뉴질랜드가 사실 뭐 그런 게 많이 발달을 안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 물이 예,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좋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찬물 더 쉽게 말해서 찬물 더물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아토피 환자들. 아토피 환자한테는 찬물 때에 따라 틀리죠. 만약에 가려움증이 아주 심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 참을 수 없을 때는 찬물을 써서 예. 가라앉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장기간이 아니고 네. 그때 잠시 동안 쓰는 거는 네. 나쁘지 않은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물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아토피 환자들이 가려움증이 너무 심했을 때 네.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냉찜질하고요. 네. 온찜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냉찜질, 온찜질. 예. 서로 정말 성질이 다른 찜질인데. 예. 그런데 그러니까 냉찜질은 이 발진 상태를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고요. 네, 발진 상태를 가지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각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걸. 예, 예, 예. 근데 온찜질을 오히려 드라이 같은 걸로 드라이 뜨거운 바람으로 이 가려웠을 때 뜨거운 바람으로 찜질을 해주면 오히려 그때도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혈과 실혈의 차이는 그거예요. 허혈일 경우에는 드라이로 온찜질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실혈일 경우는 말 그대로 실 진짜잖아요. 진짜 열이기 때는 드라이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구별을 할 수 있나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집에서 자가진단법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건 해보는 수밖에 없죠. 해보는 수밖에. 예. 근데 대부분의 아토피 환자들은 네. 예, 저는 허혈로 보고 있어요. 예, 허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예. 온찜질에도 네. 효과가 좋은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왜 온찜질이 더 좋냐면은 아토피는 독소가 피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기존에는 아토피는 사람들이 땀 내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땀이 나면은 염분도 나오면서 그 염분이 오히려 자극해서 예, 자극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땀을 안 내는 방법을 권유를 했었고 옛날엔 초창기에 잘 네. 모를 때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땀을 내는 쪽을 운동을 더 많이 해서 땀을 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박사님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아토피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뜨거운 물을 좀 해서 팍팍팍팍 문지르면 네. 어쨌든 피부에서는 이렇게 싹 이렇게 오도토도 난 게 사라지면 나중에 빨간 약도 바르고 이러면 낫지 않나요? 그런 개념 아닌가? 예, 아토피가 이제 짜버리는 거야. 막 문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스펀지에 네. 때가 묻었는데 네. 그거를 빡빡빡 닦는다고 해서 그 스펀지 틈새에 들어있는 때가 다 떨어지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예. 빠지진 않겠죠. 예. 기본적으로 아토피 환자들은 피부가 네. 약하기 때문에 그 조금이 있는 독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예. 그렇죠. 그 깊숙해 있는 데까지 독을 뺄 수는 없어요. 밖에서는. 그렇구나. 예. 안에서 밀어내는 방법이 제일 현재까지는 제일 빠른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제가 막 방금 말한 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다. 우리 박사님 얘기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오늘도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아토피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방법에서 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아토피를 조금이라도 좀 심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겨울 활동이 아이 같은 게 좀 위축이 많이 되잖아요. 집에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예, 그 아토피는 기본적으로 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운동시켜야 된다. 예, 겨울에는 네. 아무래도 위축돼 있고 옷도 더 많이 입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땀을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움직일 거니까. 예, 그리고 밖에서 네. 외부의 찬 공기가 네. 이 피부로 닿게 되면 피부는 움츠리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움츠린 게 장시간 지속되면은 이 땀구멍이 막혀버려요. 아, 그러겠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냉방병 생각하면 좋은데 냉방병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땀구멍이 금방 막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 만약에 에어컨이 없는 데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땀을 흘리는 사람보다 더 더위를 많이 타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개가 혓바닥을 내밀고 헥헥거리는 거랑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땀을 통해서 열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땀구멍이 막혀버리면은 이 열이 내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독이 우선 안으로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속과 밖이 다 따뜻해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표피에 있는 열이기 때문에 당장은 차가운 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안과 밖이 다 따뜻하게 예, 치료에는 더 좋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겨울철에 아토피 환자들은 또 특히 이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가급적이면 운동을 통해서 환경이 아주 추운 바깥 환경만 아니면 네.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배출하는 건 뭐 괜찮겠네요. 가끔씩 사우나도 하는 게 좋죠. 그 뭐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또 있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아토피는 제일 위험한 게 물. 2차 감염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땀이 나서 네. 그다음에 땀이 나고 열이 생기면은 이 피부가 더 약해져요. 발진 상태.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가 네네. 되거든요. 거기에서 외부에 있는 세균이 약해져 있을 때 외부에 세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이미 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땀을 흘렸거나 아니면 사우나를 했거나 이럴 때는 항상 그 예, 소독과 보습제를 충분히 해서 예. 그냥 관리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건강 그 관련된 궁금하신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www.spmtv.kr 그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우리 차한무 박사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좀 주제로 사람 보통 뭐 결국 병을 찾는 얘기는 자기가 아프니까 찾는 거잖아요. 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진짜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도 사실 편집을 오래 하다 보면 모니터 앞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로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깨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냥 귀찮고 막 만성 피로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면 특히 어깨 뭉친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중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중의학에서 이제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불통 즉 통이다.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고 이제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네. 오,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예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깨나 목 부분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잘못된 자세.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뼈가 제자리에 안 있거나 아니면 경직된 자세, 근육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첫 번째로 이제 잘못된 자세고 두 번째가 경직된 자세, 세 번째는 기본 몸 안에 있는 혈액이 네. 질이 떨어지는 혈액이죠. 그러니까 뭐 죽은 피가 많다거나 그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어혈이라 말한 거죠. 갑자기 궁금한데 죽은 피 그거 왜 생기는 거예요? 죽은 피 생기는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외부에 있는 타박. 맞아서. 타박상. 멍들면 검게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다 죽은 피가 돼요. 그리고 그런 죽은 피는 이제 기본적으로 몸 안에서 처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네. 예, 그 남게 되죠. 예. 그 만약에 발목을 뼈었다. 네. 그러면은 다 발목을 뼈었을 때는 붙잖아요. 네. 팅팅 붙죠. 네, 팅팅 붙는다는 얘기는 그 일대에 있는 모든 혈관이 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아. 주요 굵은 혈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세혈관부터 해서 조금 굵은 혈관까지 다 터졌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아, 저는 사실 혈관이 붙는다, 그러니까 터졌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접질 보통 접질이니까 뭐 근육이 뭐 늘어났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네. 아, 근육이 늘어나 수도 있고요. 네.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붓는 원인은 예, 혈관이 더 혈관이 더 혈부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 혈관이 터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한도 내에는 살짝 삐었어, 살짝 부었다. 이 정도는 젊은 사람들이면은 금방 회복이 돼요. 네.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 붓기가 가라앉는 것도 오래 걸리고, 네. 그 다음에 후유증이 많이 남죠. 뭐 비 오면 쑤신다. 예, 이게 다 그때 생긴 어혈, 죽은 피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증이 지속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스펀지에 때가 묻었는데 그거를 살짝 헹궈서 다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이 근육 조직 사이에 죽은 피들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그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 나쁜 피들이 그 조직에 남아 있어요. 네. 그럼 그 조직에 남아 있는 나쁜 피들이 새로운 깨끗한 혈액의 흐름을 막는 거죠. 그러면 그 일대는 혈액이 순행은 되지만 굉장히 늦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그 새로운 피들을 방해를 하는군요. 그게. 그렇죠. 막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통 즉 통이다고. 그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막기 때문에 아니 박사님 그러면 어깨가 결리는 거는 이게 지금 뭐 부딪힌 것도 아니고 혈관이 터진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혈액 순환을 늦추거나 막는 원인 중에 죽은 피는 한 가지 원인인 거고요. 그럼 마사지를 해주면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깨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그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그 일대의 혈액 순환이 늦어지는 거예요. 죽은 피 무언가가 막는다기보다는 근육이 긴장된 시간이 오래돼서 그쪽으로 혈액 순환이 늦은 거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마사지를 하면 순간적으로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는데. 네.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면 그때는 시원한데 네.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되는. 맞아요. 예, 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네. 풀어주는 거나. 예. 그렇죠. 그러면 만성 피로를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피를 맑게 해야죠. 피를 맑게 한다. 예. 그런 방법이 뭐가 있죠? 뭐 섭취를 하나요? 아니 무슨 침을 맞나요? 뭐. 피를 이제 맑게 한다. 물을 많이 마시나요? 아니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네. 나쁜 피가 나쁘게 되는 원인들을 제거를 하는 게 먼저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어혈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첫 번째가 외부에서 오는 타격이고요. 네. 두 번째는 몸에서 생기는 어혈이에요. 몸에서 생기는 예. 어혈. 그러니까 어혈이 생기는 몸 안에서 생기는 어혈은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와, 신기하다. 아니, 스트레스만 받아도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어혈이.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체한다는 말을 네. 체한다는 얘기는 멈춰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한자어로. 네. 체했다는 얘기는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흔히 쓰는 말로 체했다는 얘기인데 그 체했다는 얘기는 어디가 체했냐면은 위가 체한 위가 체했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아주 화가 났을 때 위가 멈춰 있어요. 활동을 안 해요. 그 상황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멈춰 있는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을 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예, 느껴 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거 느껴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때 위는 굉장히 사실 되게 예민한데. 네. 그때 위가 활동을 안 해요. 아. 그러면 활동을 안 하면 네네. 그 시간 동안에 활동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멈춘 물이 흐르는 물은 썩지 않죠. 네. 근데 멈춰 있는 물은 썩는단 말이죠. 위에 있는 멈춰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위가 위 속에 있는 혈이 상해요. 끔찍하네요. 들어보니까. 예, 근데 문제는 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한 가지 가장 큰 내부에서 생기는 어혈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예. 단순히 뭐 그냥 아 내가 뭐 답답하거나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체했을 때 보통 손 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막히는 거를 뚫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을 따는 거죠. 근데 위가 체했는데 아무리 떨어져 있는 이 손을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의 혈관은요. 네. 쉽게 얘기하면 빨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빨대 끝을 막고 물을 넣은 다음에 빨대 끝을 막으면 물이 그대로 멈춰 있죠. 들어도 물이 안에서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위에 손가락을 떼면 물이 흐르죠. 그렇군요. 네네. 네, 같은 원리예요. 아. 예. 사람 몸이요. 기본적으로 뭐 아메바나 지렁이나 이런 구조랑 구조학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아 진짜요? 예.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네. 밖에 모양이 있는 것뿐인데. 네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죠. 그러네요. 네. 예.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준 것처럼 약간 소화기관이랑 다 그렇게 연결돼. 소화기관도 마찬가지고 혈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이제 혈관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을 뿐이지. 예. 이제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 통해서. 근데 들어간 게 나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모든 병은 다. 여자들도 뭐 변비라든지 뭐 네. 그것도 변비, 뭐 생리통, 예, 다 마찬가지. 다음에 진짜 생리통도 한번 알아보. 네. 생리통 좀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어혈이 막혀가지고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사지는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거라고 하면 이걸 좀 개선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제 흔하게 이제 사람들이 뭐 디톡스 요즘 뭐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디톡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 정체돼 있으면 그게 다 독이고 네. 예, 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몸 안에 들어온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길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대변, 소변.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수, 예, 그다음에 피부. 피부. 네. 예, 피부도 크게 보면은 호흡기예요. 예, 몸 안에 몸 밖과 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나쁜 독소들이나 뭐 죽은 피 어혈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죠. 일반적으로 예, 네네. 약을 통해서. 아, 약을 통해서. 네. 그 단기간에는 해결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만성피로겠죠. 네. 완전히 뭐 생활을 바꿔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합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공부한 게 그쪽 이쪽이다 보니까 예. 한 달은 아니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약을 먹어서 네. 전체를 다 뭐라고 대청소를 한다고 예,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잘 안 지워지는 거 좀 세제 좀 써가지고 빨리 세탁하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몸 안에 나쁜 것들 독소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예방이 제일 좋고. 이미 생겼다면 그거를 빨리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출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공부를 해서 알았고 알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군. 예. 그러면은 그 약을 먹고 다스리는 거 하고 아까 자세 얘기하셨잖아요. 자세가 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자세는 이제 자세 마찬가지로 나쁜 자세가 왜 나쁘냐면 나쁜 자세로 있으면 우선 뼈가 흐름을 막을 수가 있죠. 네. 아 뼈도 예 뼈나 근육이나 뭐 네.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쁜 자세로 있으면 근육이 긴장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육이 긴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쁜 자세로 인해서 근육이 긴장돼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할 때 잠잘 때 잘못 잤다 뭐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뭐 아프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자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네. 자세에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혈의 흐름이 나빠져서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예. 스트레칭만 잘 하고 해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칭을 굉장히 예, 등한시하죠. 예, 사실 저도 듣긴 했는데 이게 예. 또 막상 막 이게 얼마나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칭을? 이제 보통 이제 권장하는 게 뭐 뭐 네. 45분이나 50분에 한 번 정도는 몸을 풀어주는 거를 권장을 하죠. 그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갖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면 사무직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또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몸을. 네. 근데 오히려 네.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혈액 순환에 문제가 덜 생겨요. 아, 덜 생겨요. 예. 그러니까 몸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펌프질처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아. 그런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몸이 찌뿌둥해요. 네. 불편해요. 그러면은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하죠. 그렇죠. 또 거기다 샤워 딱 하고 예. 그러니까 샤워랑 음료수 한 잔 마시면 찌뿌둥한다는 얘기는 혈액 순환이 안 좋아서 네.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낸 거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체온이 올라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의 이완 수축으로 인해서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 순환이 강제로 돼요. 아, 강제로. 예. 그러니까 사람 몸이 심장만 갖고 혈액 순환을 하려면 심장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몸을 움직여야지 이 심장의 부담을 더 줄여주고 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운동, 몸을 쓰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그럼 박사님, 그 잠시 그 우리 박사님 그 이런 거 상담 받고 또 치료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아폴로 드라이브에 있고요. 35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예. 휴 한의원입니다. 휴 한의원. 예. 가면은 뭐 한약이라 하나요? 뭐 약도 짓고 뭐 치료도 예. 하고. 예. 상황에 따라서 네네. 예. 그러니까 침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네. 침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래서 환자마다 또 상태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와가지고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모든 병의 시작,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렇구나. 네. 진단이 안 되면, 네. 엄한 치료를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렇구나. 아, 그 만성 피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눠야 될 것 같긴 한데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그 다음 번에 다시 또 이걸 쭉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한테 아까 그 말씀하시다가 스트레칭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한 40분, 50분 또 사무직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쪽 부위를 계속 쓰게 되면 또 힘들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균형감 있게 쓰는 게 좋은 건가요? 근육을 쓸 때도?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시간이 되면 뭐 길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은 스트레칭이 왜 중요한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스트레칭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를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갈까요? 보여지는 라디오로 우리 그 휴한의원의 그 차무 박사님과 함께 오늘 건강에 관해서 그 아까 아토피 마저 다뤄봤고요. 또 이제 만성 피로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자기가 어떤 뭐 병이라든지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www.spntv.kr로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박사님한테 연락하면 되겠죠? 어디로?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09-478-8211.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 토요일.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은 전 오후 5시 반까지 하고요. 네. 토요일은 12시까지. 12시까지. 경우에 따라서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조금... 예.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직장인들은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참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다들 박사님도 쉬셔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그럼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